요새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라 하는 그런 때죠. 연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앞에를 바라보는데 보통 세 가지 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형, 내버려 둡니다.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형입니다. 뭐 일에 대해서 별 간섭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고 놀라는 형이 있다는 겁니다. 어머 또 일어났네. 어머 나도 할 걸 그랬어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쉬워해요. 일어난 일을 보고 아쉬워해요.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형입니다. 그건 일을 일으키는 사람. 일에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꿈은 반드시 가져야 되죠.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만큼 힘든 인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꿈을 가진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요. 꿈이 있는 가정과 그 개인의 삶은 분명히 틀립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 중에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젊은이들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무슨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구약에는 뭐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을까요? 다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갑자기 여기서 구약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바른 꿈을 꾸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환경에 태어난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분은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꿈이 있으면 복잡한 환경을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그런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말과 우치무라 간조의 말을 우리가 같이 볼 때에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참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것은 세상에서나 성경에서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꿈이 있을 때에 우리가 딛고 넘어갈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꿈으로 보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또 작게는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소망하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믿음의 천재성이라고 부릅니다. 꿈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천재성은 어디서 올까요? 믿음이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냥 뭐 다 흔히들 넘어갈 수 있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들, 힘겹지 않은 일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의 성공 경험에 있어서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물고 늘어지는 것이 천재성이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죠? 뭐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죠. 수 없는 실험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천재성도 머리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 그래서 믿음의 천재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천재성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천재성이 거기서 나온다 하는 내 인생이 깨어져도 그 깨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고 나를 향한 꿈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안 되어지는 일들 통해서 아, 안 되어졌구나 내 꿈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향한 소망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대로 갖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들이 하는 말은 참된 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새로운 꿈의 길, 새로운 소망의 길,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여셨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뭡니까? 내가 죄의 힘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고 죄의 틀에서 어찌할 수, 갇혀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주의 얽매이지 않냐고, 주의 사람들의 눈에 얽매이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지표가 되시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시고, 내 삶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봤을 때 믿음으로 십자가를 봐야 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목에다도 장식용품으로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 분들조차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각이 나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가슴이 떨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데도 가슴이 떨리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증거예요. 가슴이 떨려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지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지코 쓰를 때 눈에 보이는 나무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난다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은으로 만들었다고 그걸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믿음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믿음의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의 삶의 절정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었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친근해져야 된다 하는 얘기. 우리 모두는요, 슬프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모르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도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이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죠.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런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뭡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고 뭐 병자도 고쳤지만 뭔가 잘못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 하나님에게 맞고 하나님께 고난받는 것이 아니냐. 욕기 나와 있는 욕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도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 뭔가 어딘가 욕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네 인생이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현대사는 우리 모두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요, 전부 다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절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절규인지를 몰라요.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것은 이사야서 오늘 말씀처럼 저 죄 많은 내 이웃 때문에 그렇게 절규하셨는 것 같다.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요. 아니 저 죄 많은 저 사람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절규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 나와 상관없는 줄 알고 믿고 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저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무시하는 시대에 물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는 나 때문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외친 절규입니다. 나 때문에 절망의 외침을 하신 그분이시다 하는 게, 나 바로 나 때문에, 남이 아니야, 내 이웃이 아니에요, 내 가족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고독의 외침을 외친 분이시다 하는 게, 완전히 피아물을 쏟으시고 피 끓는 그 외침이에요. 그 외침이 안 들려왔다면, 내 심정이 안 들려왔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외침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바다의 그 저주 속에 절규하는 외침입니다. 저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받아야 할 저주 때문에 절규하는 외침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뭔가 잘못해서, 뭔가 잘못하기는 자기들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그러고 계신데. 뭔가 하나님의 무슨 고난을 받아요. 이 저주 속의 외침은요, 내 모든 죄에 대한 절규예요. 그 절규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내 마음을 쳐야 됩니다. 내 모든 죄의 책임에 대한 절규예요. 내 모든 죄의 형벌에 대한 절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로 너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빠졌다. 그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것을 인정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없었으면요, 내가 영원히 외쳐야 될 절규입니다. 몸 아픈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육체가 고통스러운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뭘 잘못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고,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시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영원한 형벌, 그에 대한 고통의 절규를 외쳐야만 해. 내가 외쳐야 될 절규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는, 심하게는 부정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를 바로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가 내 심장을 때릴 때, 내 마음을 때릴 때 내가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뭡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의 절규예요. 사랑의 절규. 얼마나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갖 고초곤을 다 당하고 모욕까지 당하시고 죄까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절규까지 해야 되냐 이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보는 십자가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뭐 만들어진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랑이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가 버림받아서, 이걸 알게 되면요,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의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 자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얼마나 화가 나고 막 그럽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 당하면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위해서 뒤집어 쓰잖아요. 참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될 수도 없는 아주 애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애절한 사랑. 아가서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그냥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게 그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아주 애절한 사랑. 예수님 물건 늘어지는 것이 천지성이라고 말했다 그랬죠. 우리 믿음이 천지성 머리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천재성. 그는 십자가를 그 사랑을 알고 알아야죠. 무조건 내가 말로만 십자가를 붙잡고 나갑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영원히 저주를 받았어야 했고 내가 영원히 형벌을 받았어야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간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찬송을 볼 때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보면 소망이 보여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보면요. 그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살아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눈으로 이웃을 보고 내 가족을 보고 이걸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봤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냥 얼굴이 푹 긁어가지고 그냥 푹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렇잖아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잠깐 반짝하는 거 말고.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십자가에는 일어난 일을 볼 수 있을 때,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이 냉랭한데 이게 되겠냐 하는 얘기.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되겠냐 하는 얘기.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어둠도 몰아내버립니다. 어떤 걱정, 염려도 다 몰아내버립니다. 죽으면 천당 가고 그분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걸 만나게 되잖아요. 내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인정하게 되면요 나를 아주 위에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부분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응? 요새 아이덴티티 얘기 많이 하는데 내 아이덴티티가 확 섞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니까 내가 뭐가 무섭습니까? 응?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물고 늘어지는 그 믿음의 천재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말한 사도행전 2장에 말한 베드로가 말한 그 참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해졌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사방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올 한 해 이 믿음의 천재성으로 성공하신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하게 살던 여호수아 갈렙이 그 12명의 정당꾼으로 뽑혔죠. 근데 특별히 평범하게 살던 갈렙. 얘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당군 중에 하나를 뽑혔을 때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을까요? 그렇게 보호하고 마음으로 다져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가요,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기회들이 계속 옵니다. 갈렙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기회가 왔을 때 그동안 마음으로 갈 것 닦았던 믿음의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물고 늘어지는 믿음의 천재성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택했어요. 살다 보면 두려움 오잖아요. 걱정이 오잖아요. 염려가 오잖아요. 그죠? 특히 죽음이 관계됐을 때는 두려움이 더 옵니다. 그러나 갈렙이 눈에 보이는 두려움보다 하나님 말씀을 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선택입니다. 그때 선택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선택이에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갈렙의 참 성공의 드라마는 시작된 거예요. 성공의 드라마가 시작된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인정하고 붙잡고 왔을 때 그때는 바로 성공의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에게도 이제 45년간의 세월이 흘렀죠. 뭐 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에서 면제된 그런 인생은 한 인생도 없습니다. 45년간 갈렙에게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2절을 보면요, 주위 사람이 뭐라 그러든 또 말씀을 선택하고 또 말씀을 선택하고 계속 살았다는 것을 그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갈렙 자신이 한 말입니다. 세 절을 통해서 말씀이란 단어가 네 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은 머릿속에 말씀이라는 것밖에 없단다. 10절로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두 번 나왔죠.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에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두려움의 요소가 또 있던 얘기죠. 또 두려움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 그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몇십 년 지난 말씀이에요. 몇십 년 지났어요. 이게 믿음의 천재성이에요. 갈렙이 보여주는 믿음의 천재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물고 늘어지는 믿음의 천재성을 택하고 45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천재성을 발휘하신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그게 자유주의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좀 반응을 좀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과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요, 뭐 사례를 말하면 뭐 엄청나게 많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꽉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당장 죽을 일이 다가와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의 저주를 받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근거가 없는 꿈은요,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의식 중이라도요, 아주 그냥 무의식 중이라도. 십자가 밖에 서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로만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십자가로 내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십자가로 내 가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십자가로 바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십자가로 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가 있기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달리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를 꿈꿔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바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근데 나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안 봅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안 봐요. 새로운 피조물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내 인생을 꿈꿔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옛날 것 그대로 내 인생은 잊어버리라.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라 좀.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든 무슨 일을 하셨든 상관없는 것처럼 아주 그냥 세상 떠날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내 미래를 꿈꿔볼 수 있어요. 가끔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기도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믿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낫습니까? 해답은 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천지성이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성공케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물 잘라서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 말고요. 거기서 보이신 사랑이 내 삶의 새로운 비전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는 자신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이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봐도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허물어져가는 인생이고 아무리 끝난 인생 그런 인생같이 보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가 소망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소망의 십자가예요. 나에게만 소망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재만화 보이는 저 사람에게도 소망의 십자가예요. 동일하게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렸듯이 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가는 믿음의 천재성을 발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